못 잊을 그리움이 대화가 되어 평양의 금수산 태양공전으로 만수대 온덕으로 끝없이 물결치옵니다. 경모의 정은 그대로 강명성 찬가가 되어 법명조를 맞이한 조곡당후에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뜻깊은 광명성조를 맞고 보니 민족사의 두 세기를 태양의 전함으로 빛내주신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지고, 그럴수록 우리 교리가 얼마나 걸출하고 자유로우신 분을 민족의 어버이로 모시고 살아왔던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게 됩니다. 특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절세 위인에 대한 못 잊을 그리움의 노래. 지금 우리 교리는 봄의 정서, 봄의 훈향을 한껏 느끼고 있습니다. 수수천년 추위의 계절로만 여겨지었던 2월이 과연 언제부터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유종한 봄빛을 안겨주기 시작하였겠습니까? 백두산 미령 거향집이 그 천만 사연을 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광명성 탄생의 고고성이 울린 역사의 그날로부터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장차 이 나라 교리를 이끌어 부강 본영의 빛나는 연대기를 펼쳐가실 전설적 위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담없는 훈모심이 장엄한 밀림의 설렘과 같이 파도치기 시작했다. 바로 그날로부터 서백수 기슭의 흰눈은 조선의 행운을 예고하는 축복의 꽃보라로 날리기 시작했고, 백두의 이월은 강성 본영의 양양한 미래를 열어주는 조선의 영원한 봄으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일찍이 인간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타오르는 열정을 천품으로 지니신 분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흉명은 동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진리를 만경대 가문의 거기한 유산으로 물려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예, 10대에 벌써 너는 결코 버릴 수 없는 나, 너는 귀중한 우리의 노라는 신념을 간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만 사람이면 천만 사람 모두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며 동지를 위한 불같은 헌신에 뜨거운 눈물을 금치 못하게 하는 그의 위대한 동지의 세계를 어디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온 민족이 다 아는 6.15 북남공동선언의 세 번째 조항에는 어버이 장군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혁명적 동지의 세계가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사실 조국 통일의 대강을 밝히는 이 역사적인 선언에 비전향 장기수 문제가 명기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로지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비전향 장기수도를 되려는 문제를 북남 사이에 풀어야 할 최고점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예, 옳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기억 속엔 2000년 9월 2일 판문점 분리선을 넘었던 60여 명의 비선양 장기수들의 모습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날은 혁명전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귀중한 동지로 여기시며 무한한 헌신으로 그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혁명적 동지와 의리의 세계를 온 세상이 다시 한번 목격하고 체험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이나 용감하게 투쟁한 그들은 모두 애국자 혁명가라는 고귀한 칭호로 불러주시면서 이제 조국의 품에 안기면 그들 모두에게 조국 통일상도 수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칭호도 새 당원증도 안겨주자고 하신 어보이 장군님. 그이께서는 비전향 장기수들을 데려왔을 때에는 마음이 놓인다시며 이제는 그들이 청춘을 되찾아 여생을 아무런 불편이 없이 행복하게 보내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로 된다고 그들의 삶을 영광의 절정에 올려세워 주시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보이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에서 비선양 장기수들이 맞고보낸 그 모든 날과 달들은 정녕 만 사람의 심장을 울려주는 사랑의 소사시로 순화되어 있으니 말할 줄 모르는 장군님의 한량없는 사랑은 그들에게 있어서 조국이 무엇인지 알게 한 사랑이었고 혁명이 무엇인지 알게 한 요로와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따스한 이불 속에 잠들다가도 깨어나 생각하는 곳내 이 사랑 다 아는가 장군님 사랑 내집 앞방에도 당신의 사랑 내집 뒷방에 당신의 사랑 눈물이 말라버린 늙은 이 몸도 고마움에 울고 웁니다 아 김송일 장군이시여 사랑의 화신이시여 소소 생각하는 곳내 이 사랑 다 아는가 장군님 사랑 산이 찬 강방에서 똘똘 이내 광명성절을 맞고 보니 우리 인민의 가슴가슴을 뜨거운 추억으로 한없이 울렁이게 하는 화폭들이 눈앞에 손이 안겨옵니다. 선군의 자욱 빛나는 다박솔 초소의 설숲, 선군의 상징으로 우뚝 솟은 철룡의 구비구비, 사생결단에 의지 않고 헤쳐가신 초도예로의 항해길, 오늘 이 땅에 펼쳐진 행복의 별천지 웃음의 강산을 바라볼 때면 행복이 코갈수록 선군의 독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어머니 돼지의 부탁으로 들려오는 것만 같아 눈곱이 뜨거워집니다. 씨앗 없는 열매가 없고 뿌리 없는 고목이 없듯이 우리 민이 향유하는 행복의 열매들은 어느 곳이나 할 것 없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뿌려주신 선군의 씨앗에서 움튼 것이고 그에게서 한평생 바치신 너고를 뿌리로 하여 이 땅 위에 펼쳐진 것임을 행복의 만경화는 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나무 한 그루에 물어보고 우리가 쓰고 사는 집집의 창가들이 귀를 기울여 보아도 어디서나 우리 장군님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돌이켜보면 선군이야말로 인민에 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사랑이었고 최고의 혼신이었으며 최상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장군님, 숨죽은 공장들과 힘겨운 생활난을 겪는 인민들의 모습을 뒤에 두시고 전선길 이어가실 때마다 자주 토치곤 하시던 그의 음성이 지금도 심금을 울리며 메아리치옵니다. 그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회주의를 지키고 봐야 한다. 사회주의를 지켜내기만 하면 인민생활을 푸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승리의 동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은 내가 왜 경제사정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나갔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육사는 진리를 검증하는 시금석이라 하였습니다. 멀리 세월은 흘러 권한의 행군 강행군이란 말은 육사책의 갈피에 씌여지고 꿈에서만 그려보던 것이 현실로 꽃피나는 오늘 우리 장군님 승관 그 뜻이 천근 만근으로 새겨집니다. 예, 행복이 아무리 귀중해도 존엄을 떠난 행복, 총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 바로 이것을 강철의 신념으로 간직하신 분이시기에 총대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해 오셨던 것입니다. 선군 장정, 실로 그것은 우리의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께서 인민의 만복의 꿈을 지켜주시고 꽃피우시기 위해 꿋꿋이 이어오신 애민 혼신의 길이었습니다. 이 아침 제존님 찾아오신 장군님 배웁는 전사의 생각 여기서 평양은 천리인데 그 언제 떠나셨을까 말하라 선군이라 흐르는 새벽 안개 사의 생각 야전복 자락에 촛불 씨는 어디서 달린 것일까 말하라 선군이라 높은 영험한 산바라 장군님 바래는 전사의 생각 평양에 담으면 새벽인데 이 밤은 언제 쉬실까. 오늘 우리 결의는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짚으시고 자주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투쟁고를 제시하시고 온 민족을 통일의 국 투쟁이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는 경리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모습에서 조국 통일과 민족 대단합의 길에 고연히 서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배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리해안의 예지와 열어같은 민족애로 북남공동선언들을 마련하시어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조국통일운동의 필승의 기치로 세워주신 것은 민족사의 불멸할 애국업적으로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은 그의 투철한 민족자주사상의 빛나는 구현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용도에 의해 태어난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 바로 여기에는 자주의 기치 밑에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 위협을 성취해야 한다는 오보이 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맥박치고 있었으니 6.15 통일 시대도 그러했지만 오늘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 우리 민족끼리 이념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더욱 뚜렷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통일에 대한 신심과 낙관을 한껏 북돋아준 6월의 추억은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폭력으로 온 결의를 통일 애국의 길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매혹으로 더욱 승화되고 있습니다. 조국 통일 3대 본칙과 북남 선언들을 민족 공동의 통일 대강으로 하여 조국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시려는 것은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철의 의지고 신념입니다. 예. 조국 통일 위협을 현명하게 이끄는 또 한 분의 졸세비인이 계시여 우리 민족의 조국 통일 대행진은 힘차게 전진할 것이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이 땅 위에 전업 놓고 부강 번영하는 통일 강국이 일도 설 것이라는 확신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굳어여지고 있습니다. 백두산 미령의 소박한 귀뜰집에서 탄생하신 그날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조국과 인민 결의를 심장속에 안으시고 싸우면 하늘에 닿고 펼치면 바다가 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위인의 한 생이 역사에 남기는 추억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처럼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민족의 수건인 조국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인의 한 평생을 역사는 일찍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실 때는 커가는 인민의 행복을 보실 때였고 통일 조국의 일이정표가 세워졌을 때였습니다. 어버이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받들어 애국의 적의 광폭정치로 온 결의를 단합시키시며 장군님의 조국통일 유운관철이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우러르면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 위협 실현의 날은 멀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란한 봄빛과 더불어 교리의 심장 속엔 우리 장군님의 태양의 미소가 영원토록 간직될 것이며 광명성 찬가는 통일된 조국광산에 무궁토록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처럼 소박하신 분 내 아직 못 보았네. 그처럼 순결하신 분 내 아직 못 보았네. 만나면 순간에 지금까지 절세 위인에 대한 못 잊을 그리움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특집을 보내드렸습니다.